kanko, kı odüme, pöltara, kurumtara, çaja hemenda, onuldo sanmaruyeso. 내 사랑 부르면 먼 산 메아리 울려 퍼지고 잃어버린 세월은 간 곳 없어라 행복한 보금자리 그 어둠에 달 따라 바람 따라 찾아 헤맨다 오늘도 바닷가에서 님 그리워하며 무심한 잔물결 출렁거리고 잃어버린 세월은 간 곳 없어라